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괴뢰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남조선의 이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리온대 공동대표에게 그가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남조선 강점 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했다고 하여 보안법 위반 혐의를 들시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보고를 감행했습니다.